이미 그저 스치다 쉬어가는 바람이었나요? 그대는 내게 언제 우리가 만나 사랑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. 나는 서러운 눈물 더한 그리움, 그대가 바람이라면 다 흩어져야죠. 마치 내 것인 것만 같아 피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어요. 삶의 모든 행복 다 얻은 것만 같아 가슴 시린 말들로 지우고픈 추억이 될 줄 의심한 적 없어 몰랐어요. 정말 그대에게 난 어떤 여자였는지 이제 와서 많이 궁금해지네요. 혹시 내가 사소한 일까지도 이해할 줄 모른 건 아니죠. 그저 참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의 사랑에 맞추려는 것 같아 다시 되새겨볼수록 더 구차한 변명만 찾아 헤매요. 아, 그대를 사랑했던 그 순간이 내게 다시 온다 그때도 이럴까요? 그댈 지우기보다 그대 가슴 속에 내가 다 지워지는 날이 더 두려워요. 정말 다 사라져도 함께 한 순간 보.